하지 못해 괜히 또 맞댄 미친듯 울려대는 박동이 내 잠든 저저 때문에 가져야만 할 것 같아 너를 커져버린 눈은 이제 나 빠른 걸음으로 이제 내게 걸음 걸음 걸음 얼음 얼음 얼음 다른 남자들은 모두 얼음 불지른 맘에 질투는 기름 기름 기름 기름 부름 부름 나의 이름 불러 진정시켜주기 어감이 누가 날 거부할 수 있어 주체할 수도 없이 넌 예쁜 girl 감당이 안 돼 조절이 안 돼 넌 나를 뒤집어 놨어 한 순간 전부 다 누가 여기 나 좀 말려봐 난 진정할 수가 없어 잔뜩 나를 세운 나를 봐 이 경계 멈출 수 없어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Okay, 여기는 장판 터지는 간판 상하지체 못하는 상황 잠깐만 내 정신은 이미 낙다운 날까 차가운 눈빛 따가운 눈초리 날 향해 파워 파워 파워 투혼내 기분은 다운 다운 다운 지나가다가 같이 잡아 와와와와와와와 도도한 복고판 하나 너 눈가량 복고땅함 부러진 눈구가 몽룡한 말 가득한 지금 정신 높구만 이거 폭발한 매력에 반한 목표는 단지 너 하나만 아파도 꼭 같은 사람 그게 내 잊히고 싫음 넌 배려만 해 떠도 안 하던 두 눈이 번뜩여 아름다운 널 뺏길까 두려워 감당이 안 돼 조절이 안 돼 어느새 날 무너뜨려 네 손에 끌었을 누가 여기 나 좀 말려봐 난 진정할 수가 없어 잔뜩 나를 세운 나를 봐 이 경계 멈출 수 없어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stop, calm down, let's stop, calm down. 완벽히 내 맘을 훔쳐내 자연스레 넌 날 지배해 Watch out, you know what it is, Watch out 몇 번을 삼키고 삼켜봐도 다시 차오르는 이 본능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스름으로 싹 다